만수대 온덕에 높이 모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24일 제1조선 고급학교 학생 조국 방문단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